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살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회계학 교수로 초빙되었던 미국 국민 김상덕이 지난 시기는 물론 이번 체류 기간에도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화국 법에 따라 그를 4월 22일 8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단속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기관에서는 김상덕을 억류하고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